12지상 중 원숭이, 경주 성덕왕릉, 통일신라 8세기 중엽. 신라 제33대 성덕왕의 능주위에 둘려져 있던 12지 중 원숭이상이다. 12지는 방위와 시간을 지키는 신으로 12가지 동물로 나타난다. 통일신라 시대의 중국 당나라에서 수입되어 처음에는 작은 12지 인형을 무덤에 넣다가 곧 무장을 한 신장상의 성격을 확립해 무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된다. 이후 무덤의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새긴 모습으로 완성된다. 성덕왕릉은 무덤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새기기 바로 전 단계로 둘레돌 앞 12곳에 조각상을 세워놓았다. 이 12지상은 입체적인 조각상으로 당당히 성덕왕릉을 지키고 서 있던 것이다. 원숭이 얼굴, 길게 늘어져 있는 소매자락과 갑옷은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다. 오른손에는 칼, 왼손에는 허리띠를 잡고서 왕의 무덤과 왕의 위엄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.